미국의 악랄한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 항의하는 시위가 5월 25일 영국 주재 미국 대사관과 남조선 괴뢰 대사관 앞에서 진행되었습니다. 영국 신공산당, 영국 선군정치연구협회, 영국 주체사상연구소조, 영국 조선친선협회의 인사들과 군중이 시위에 참가했습니다.